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올록소야 어서 가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령출 작사 김진명 작곡인 노래는 주체 40 1951년에 창작된 전시가요입니다. 노래 올록소야 어서 가자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군인들을 적극 운호한 후방인민들의 용족 투쟁을 낭만적으로 형상한 가요입니다. 노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된 군민일체의 아름다운 미풍을 특색 있게 시음악 형상으로 생동하게 묘사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랑 속에 놀리 풀리보지고 있는 명곡입니다. 올록소야 어서 가자. 다음 순서로 노래 내 고향의 정든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리민상 작곡인 노래는 주체 40일 1952년에 창작된 전시가요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 속에서 행복을 노려가던 종둔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려는 우리 민군 존사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불굴의 의지, 혁명적 낙관주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숭고한 사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며 의지적인 선율에 의해서 정서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율은 순차적인 진행으로 은은하게 흐르다가 점차 음진행의 폭을 넓히면서 격동적이며 무게있게 울립니다. 노래는 심오한 주제사상적 내용과 감동깊은 음악 형상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로 거모추동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고향은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